안개낀 장친된 그물 누구를 찾아왔네. 낙엽성 거먹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.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떠나간 장춘단 거원. 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자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.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떠나가는 장춘단 거원.